처음 봤을 때 반하는 사랑은 없다고 생각했던 게 모두 무너졌어. 널 가지고 싶었어. 나만 바라보는 여자로 만들고 싶었어. 그 언젠가 네가 날 받아줬을 때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가 됐을 때 잊으라고 그만하자 이제는 헤어지자 말을 내게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는데 시간이 흘러 언제가부터 고백했던 나보다 더 커져버린 사랑으로 내게 모두 줬던 너. 네 사랑이 깊어질수록 나를 더욱 걱정할수록 넌 내게 부담이 돼. 점점 귀찮아졌어. 내가 미쳤었나봐. 배가 불렀었나봐. 이런 날 받아줄 사람도 있다 생각했나봐. 말도 안 되는 변명들로 내게 깊은 상처 주고 네가 떠난 지금이야 바보처럼 후회하고. 아직도 난 여기 있어요. 또 그대만 기다리고 있어요. I 때문에 너를 보내준다는 나를 떠나 울지 마라 빨리 잊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멋진 사람 만나라는 개소리. 솔직히 말해 그땐 그게 진심이었어. 하지만 지금은 널 다시 만나고 싶어. 너를 사랑했던 만큼 너를 그리워하는 만큼 볼 수 없다는 게 힘들어 죽을 만큼. 아직도 난 여기에 있어요. 너 그대만 기다리고 있어요. You know that I love you. 다 떠나가도 시간이 나의 곁에 있네요. 아무리 내게 멀리 있어도 갖지 못할 사랑이라 말해도 아픔이 다가와 힘들어도 나 그대 이야기에